제가 이제 1학기 때는 고대는 한번 고대 얘기가 나오면 고대의 시대가 이렇다 하고 얘기 나오면 끝나고, 그다음에 중세는 이러하다 끝나는데, 근대는 거의 뭐 매번 근대는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 사실은 시대로 보면 되게 짧아요. 그렇죠? 지금 기껏해야 데카르트 1600년대니까 기껏해야 지금 우리로부터 따지면 500년밖에 안 된 일이잖아요. 500년도 안 된 일이죠. 근데 이게 자꾸 시대가 왜 이렇게 바뀌냐면 그만큼 시대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쌍둥이도 뭐 세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만큼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뀐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근대라고 하는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카르트가 됐건 흄이 됐건 로크가 됐건 라이프니츠가 됐건 스피노자가 됐건 칸트가 됐건 칸트에서 입달락이 젖은 게 그것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합리론이다, 경험론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해도 그들 사이에 다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과학주의죠. 그렇죠? 과학주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매드 사이언스 뭐 이걸 봐도 제가 보니까 1700년대부터 이 실험의 목록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실험이에요, 실험. 그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실험을 했겠습니까? 그냥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어떻네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700년대 이후로는 과학이다. 그럼 우리가 바로 과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실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하얀 가운을 입고 뭐 이렇게 실험용 플라스크를 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그렇지도 않겠지만 그 어쨌든 실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철학도 과학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대 철학은 과학의 신념. 과학의 신념. 그러니까 뉴턴하고 로크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로크가 뭐라냐? 우리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살고 있는 뜰학을 쓰는 청소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자들이 시대를 앞서가면서 뭔가 실험해서 새로운 걸 내놓으면 철학자들은 뒤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사용된 개념들을 갖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철학은 신학의 신이었던 것에 비하면 근대에 들어오면 과학의 신이, 자연과학의 신이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으로 타고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뭘 하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경험 사례가 들어와서 뭘 하든가 간에 다 또는 칸트에서처럼 외부에서 경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정리하는 게 이제 이성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근대 초기의 기본적인 태도는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 그리고 이 과학주의야말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면면이 이어내려오고 그리고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진리값을 주지 않죠. 그러면 아 눈에 안 보이는 것 뭐 이렇게 뭐 세포 이런 건요.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현미경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보고 도구를 이용해서 본 다음에 그것들을 설명할 때 반드시 수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게 데이터예요. 즉 예전에 황우석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잡지 뭐 네이처라든가 이런 것들 그 네이처에 황우석 논문이 사기다 이렇게 드러난 게 뭐예요? 실험 결과를 그림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보내야 되는데 그게 다 조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검증해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검증해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과학이잖아요. 가령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뭐 늘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11시 밤 11시 반이 돼서 이제 드디어 밤 11시 반 그럼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뭐요? 하늘의 기운을 받았어요. 이제 하고 있나? 요새 이마가 좀 넓어진 거 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털 이게 머리카락을 뽑아요. 훨씬 더 많이 봐요. 정 교수님도 헤어스타일을 앞머리를 길러갖고 안 좀,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늘의 기운을 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 앞에 머리 내리신 분들요, 지금 다 올리세요, 이렇게. 스님도 안 되겠죠. 기운 좀 받으실 때 되는 거. 지금 아무도 안 믿는데, 이걸 지금. 내가 이걸 연구해서 네이처지 발표하고 말 거야. 이마가 넓은 자가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는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말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머리를 이렇게 뒤로 묶고 다닌다. 그럼 스님? 네? 스님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스님들은 완전 완빵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하면은요 스님을 제압할 수 있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스님들은 머리 다 삭발하시잖아요. 게다가 산 중에서 하늘하고 가까운 데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진들이에요. 그 양반은 하면은 두상이 올라가요. 어쨌든 제가 밤 11시 반에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탁 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갖고 이렇게 탁 이렇게 받았어. 드디어 오늘따라 유독 잘 받아가지고 그걸 싹 써서 제가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구라친다고 그러잖아요. 데이터가 안 나와. 왜? 실험으로 반복할 수가 없어. 이 중에 반복 가능해.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합리적이다. 합리. 레셔널리즘이죠. 그죠? 이게 레셔널리즘이라는 게 레이시오, RATIO 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요 단어. 그렇죠? 여기 뭐냐면 이 라틴어예요. 계산하다. 또는 근거를 마련하다. 이게 뭔가 근거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주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유럽의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도 합리주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좁은 의미로 쓸 때고 합리주의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쓰면 예측 가능하고 계산 가능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따라해볼 수 있는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의 합리론하고 경험론하고가 다 사실은 합리주의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경험론도 그러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경험, 내가 눈에 보여서 경험한 것만 진리 값으로 따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대에 있어서의 인식론에 있어서 합리론하고 경험론하고 이 두 가지가 넓은 의미에서는 요 합리주의라는 것 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내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태도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합리주의와 같은 레셔널리즘과 같은 이런 태도를 받아들여서 이런 태도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갖다 다시 정리하고 뭐 온갖 편견이나 미식단을 다 없애버리자 이런 태도가 말하자면 계몽주의 아니겠어요. 그죠? 몽매함을 깨우친다. 계몽주의. 요 구도를 아시겠죠? 요것에 이 포함 관계를 결국 대중의 인식론으로 말할 때 합리론하고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리주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합리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은 사실 근대의 자연과학에서 생겨난 것이다. 근대의 자연과학적 태도에서 그리고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사실은 범위가 제일 넓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받아들여서 우리 삶의 태도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갖다가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사상운동. 이제 사상운동. 그런 사상운동. 이게 계몽주의니까 사상운동으로서의 계몽주의겠죠. 우리가 근대다, 모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그러니까 사실은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을 근대와 일치시킬 가능, 일치해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이게 바로 이거 전체가 다 이렇게 요런 것들 다 이렇게 우리가 털어서 그리고 이제 근대적이다. 그죠? 근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얘기했어요. 칸트 얘기하면서 이게 근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겠죠? 근대적이다. 그러면 유승기 학생님 내 질문 하나 할게요. 가령 유승기 학생님 최근에 그 모세오경에 관한 해설을 읽었죠? 책과생께서 읽었지. 모세오경은 이제 창세기, 모세오경 뭐예요? 창세기, 탈출기, 출기, 예.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민수기 이렇게 모세오경. 그럼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주장이 뭐죠? 핵심적인 주장이요? 모세오경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죠? 아, 말로써 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 그죠? 빛이 있어라 그러면 퍽 있어 보여. 그럼 이게 합리적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은 개소리죠. 이제 기독교가 반종교주의죠. 바로 볼테르나 이런 사람들 기독교도들하고 평생 싸웠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네. 비합리적이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빛이 있어라 그러면 있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주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거 믿는 거고, 볼테르 같은 계몽주의자가 빛이 있으라 아니 있었다 이렇게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네 그러면 요 볼테르 같은 사람 이거는 미닝리스 무의미한 텍스트입니다. 논의해볼 가치가 없는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 합리주의의 기준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사상운동이지만 계몽주의가 등장했던 18세기 당시에는 여전히 유럽 사회는 종교가 지배적인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18세기에서는 종교가 지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계몽주의의 이야기가 자기가 합리주의를 내세운다 해도 그것이 결국에는 반종교주의의 모습을 먼저 띄웠겠죠. 반종교적인 태도가. 그래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그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볼테르나 이런 계몽주의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루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은 요 사람 이 계몽주의가 반종교주의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1세기 이르기까지 이게 바로 우리도 지금 근대적인 세계에 살고 있잖아. 근대적인 세계. 그러니까 정말로 근대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면 근데 우리가 살면서 계산 안 떨어지는 얘기도 있고 가끔은 그냥 말도 안 되지만 믿어보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그런 저런 합리주의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구석도 있잖아요. 이경 선생님 어때요? 있어요? 많아요? 많다고 말씀하시 꽤 많아요? 큰일이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꽤 많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예. 네. Once upon a time. Once upon a time. 과거에 그랬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어쨌든 합리주의자입니다. 예. 네. 우리가, 아 어쨌든 합리주의자입니다. 한지다가 안 맞네. 그럼 밤 11시 반에 하시는 거죠. 저도 하루에 절반씩만. 그 시간에는 제가 합리적으로 뭔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운 안 받으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강의 있는 전날,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 날 넘어가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에 기운 팍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강의할 때 이렇게 영감이 막 솟아 올라가지고 막 이게 막 이게 삐디리 삐디리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정말이야 정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계산 가능한 것과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면 한마디로 해서 빡빡해요. 그리고 어찌 이것을 합리적으로만 설명해서 이걸 폐기시키고 말고 할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애착이 가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하나의 생활 태도로까지 자리 잡게 되고 모든 것을 갖다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마모되고 적응 못하는 인간의 모습들은 분명히 생겨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합리주의의 뒤편에 뭐가 있느냐? 허무주의가 있느냐? 다시 쌍생아로 합리주의의 뒤편에. 그래서 우리가 합리주의 이것에 합리주의하고 정 요, 지금 요 데카르트가 말한 합리론 말고 요 합리주의요. 요것에 대극점에 놓여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제 딱 정반대 니체가 있는 합리주의. 얘 정반대는 니체가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그 뿅 했다고 그러죠. 니체가 원래 고전문학 교수였는데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쇼펜하우어 합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합리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비합리주의 그러면 여전히 합리주의에 말하자면 포인트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의지 중심주의다. 그래서 주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아니면 아주 넓은 의미에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기운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생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요게 불과 한 200년 300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죠. 니체도 1800년대 사람이니까. 그렇죠? 2-300년 사이에 이렇게 딱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이게 물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주의와 주의주의, 의지주의, 의지중심주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은 이것을 분할해서 볼 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엉켜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합리주의적인 태도가 또는 계몽주의적인 것이 사로잡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그것이 극단으로 이르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갖다 경제 중심으로 움직여 간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도 사람은 합리주의로 움직여 가지는 않아요. 합리주의만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 합리주의의 철학적 정당화가 절정에 이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칸트인데 요들이 등장하기 전에 요 시점에서 한바탕 뭔가 등장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로맨티스트죠. 낭만. 낭만주의가 바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합리주의에 대한 반대 태도로서 등장했다는 것을 알아둬야겠습니다. 낭만주의가. 그리고 요 낭만주의가 흔히 칸트에 이어지는 피테, 셸링, 그리고 헤겔. 이 세 명의 사람을 가르쳐, 칸트를 포함해서, 칸트, 피테, 셸링, 헤겔, 요 네 명의 사람을 가르쳐서 독일 관념론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독일 관념론. 네. 독일, 영어로 쓰겠습니다. 도이치 이데얼러스무스인데, 저만 아이디얼리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말, 요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하는 요 말이요. 요 말이, 아이디얼은 관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독일 관념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디얼, 그러면 이상적인 그런 말도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 이상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맥락에서는 이게 German idealism 이 말이 나오면, 이걸 철학적인 맥락에서만 볼 때는 관념론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이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사조로서 말할 때는 이상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틀린 번역을 하는데 맥락에 따라서 잘 써야 되겠죠? 그러면 요 사람들, 피테, 셸링, 헤겔 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썼던 것처럼 낭만주의라고 하는 범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낭만주의라고. 기본적으로라고 그랬어요, 제가. 물론 피테나 셸링, 특히 이 중에서 셸링은 낭만주의 시대, 낭만주의 최고의 철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셸링이에요. 이 사람. 셸링. 또 어떤 일부의 학자들은 아, 미경 선생님 저기 낭만주의 뿌리 읽어보십시오. 사기만 하셨어요? 네. 아, 예, 괜찮습니다. 거기 보면은 칸트도 낭만주의의 숨겨진 아버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칸트도 일정 부분 낭만주의 이 사조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칸트는 저 절반만 KA까지는 합리주의고 NT부터 절반만 여기서부터 이제 낭만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합리주의에 틀림없이. 근데 칸트의 실천이성비판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실천이성비판 요 지점부터는 낭만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칸트에게. 이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한 독일 낭만주의라고 하는 이 집단이 이렇게 생겨나요. 이렇게. 요만큼이. 그러니까 이들은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도식을 그려서 보여드리는 것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시피 이들은 아주 직접적으로는 합리주의적인 이런 세계관에 대한 반대되는 태도로서 등장하였고 또는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에 대한 반대되는 태도다. 이것은 달리만 하면 인간의 모습이 오로지 합리적인 것만으로 계몽주의적인 것만으로 움직여가지 않는다. 즉 인간에 대한 통찰이 다시금 시작되어서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참모습이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정과 정서와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인간의 감정 또는 정서, 그리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힘, 이게 아이디얼한 거죠. 이상적인 것, 그런 초월적인 힘, 이것이 인간의 본력이고 또 인간이 추구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낭만주의의 태도입니다. 예. 왜 제가 그러니까 해결을 하기 전에 낭만주의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해결을 포함하고 있는 범주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해결은 좀 독특하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초월적인 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탕에 깔린 바는 낭만주의인데 이 낭만주의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도저도 안 됐어요. 이도저도 안 되고 그냥 다 땡대고 말았어요. 땡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기 389페이지 한번 잠깐 보세요. 389페이지에 389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되는 문장을 보세요. 389 두 번째 문단. 그러나 헤겔은 자신이 낭만주의자들에게 빚을 진 점과 그들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헤겔이 거부한 게 아니라 낭만주의 애들이 안 껴줬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핀들레이라고 하는 헤겔 철학 헤겔 연구자가 헤겔 철학은 한마디로 뭐냐? 낭만주의의 합리화다. 낭만주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헤겔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낭만주의자냐? 그건 아니고. 그렇다 해서 완전한 의미에서 합리주의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의미에서 합리주의자는 초월적인 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것, 경험 데이터로 안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지는 않는데 헤겔은 합리주의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그런 헛소리들을 많이 했고 또 낭만주의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한 논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중간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금방 잊혀져요. 헤겔 오늘날에야 좀 있지만 헤겔 죽은 다음에 곧바로 잊혀졌어요. 그리고 이 헤겔의 철학은 어떤 사람 이게 합리적인 분석을 중시하는 철학자들은 헤겔은 철학이 아니다. 그냥 에세이다.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될 정도로 연구할 필요 없는 에세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 에세이 써서 박사 받았습니다. 이렇게. 에세이 연구해서 박사 받았습니다. 에세이를 연구했으니 뭐 저는 에세이도 아니죠. 저는 뭐 이렇게 겸손하면서 상대를 갈구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 말이 대화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데 현대 근대 이후의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비트겐슈타인 이후에 그 분석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저처럼 독일 관념 철학 헤겔이나 이런 것 쪽을 하는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정말 할 얘기 없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냥 그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것 철학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술들을 많이 먹죠. 그러다 싸우죠. 우리가 진짜 철학이다. 계속. 철학하는 사람들끼리 싸움 진짜 많이 해요. 우리가 진짜 철학이다. 그런 것도 철학이냐. 니는 에세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이고 그건 수학이지. 뭐 이제 이쪽. 뭐하게 철학을 하냐. 수학을 하지 차라리. 응? 철학과에 있지 말고 그냥 이게 그 뭐야. 수리 언술과 뭐 이런 데로 나로 나가라. 논리 기호 논리로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니네가 철학이냐 그거는 점쟁이과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고 역사에 목적이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한다. 알 게 뭐냐 역사의 목적 그죠? 그럼 계속 얘기하다 이제 술 먹습니다. 그러다 싸우죠. 술 먹고 싸움 나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서로 기질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이제 기질이 좀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질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논리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한 선생님하고 유경 선생님하고 기질이 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기질이 안 맞으면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되잖아요. 이때 제가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프리아이파리 사장님 같은 경우 기질이 안 맞아. 너무 시골스러워. 돈가스 좋아하고 막. 우리는 이 좀 기품이 있기 때문에 우유를 좋아하든 기질이 안 맞아. 근데 그 양반은 논리는 되거든. 대화는 가능해. 근데 이제 기질도 안 맞는데 논리마저도 안 맞는다. 그러면 이건 대화 불가능. 조갑지 같은 애들. 논리가 안 되잖아요. 대화 불가능. 대화 불가능. 그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잖아요. 다들 기질로 밀어붙이잖아. 공적인 영역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잘 갈 때 정말 뭐 매년 10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 게 상가집 장례식장 이런 데 가면 맨날 육개장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난 상가집 가서 육개장 먹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한 뿌리아이팔 사장님은 상가집을 몇 군데 갔다 오면 어디 육개장이 맛있더라. 역시 시골에 시골 상가집이 육개장이 진국이야. 그만! 육개장님 그만! 아 강선배님 왜 육개장을 싫어해? 나 싫어! 그래서 차라리 올 사람만 딱 명단 짜갖고 와서 오면은 뭐 뭘 드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출장 뷔페 이런 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양말 도대체 뭘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그러니까 서로 또 기질이 안 맞아 이렇게. 그러나 논리적으로 설득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낭만주의하고 합리주의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런 경우 이제 통약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통 약속이 통하지 않는 게 약적인 통약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철학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예. 그렇게 상대방이 이루는 서로 그렇게 논리적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인정하죠.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 마시면 인정을 안 하고 메뉴 시트를 인정한다고. 네? 근데 이제 통약 불가능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안 맞아버려요. 그럼 논리의 출발점이 그거거든요. 이것이 철학이다. 라는 것은 사실 증명 불가능한 제일 출발점이잖아요. 거기 안 맞아버리면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론자하고 합리론자는 대화가 가능해. 합리주의자다. 철학은 이런 거죠. 철학이라는 자체가 네. 기준이 없다면 네. 내 기준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합리성이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반대만 하는 거예요? 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반대가 아니라 무시한다니까요. 제 얘기는. 무시하는 자체가 논리성이 떨어지고 합리성이 떨어지고 무시한다는 거 기준 얘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이게 철학이다라는 것 갖고 논쟁이 없었어요. 근대 사회에 들어오니까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철학자들은 나는 요 태도를, 요런 철학이란 무엇인가? A라고 하는 철학 개념을 가지고 철학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논리라는 게 A는 인정하고 거기 위에다 쌓아올리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B도 인정을, 요 B는 인정을 해야 돼, 일단. 인정을 하고 거기다 쌓아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A를 인정하는 사람은 B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맨정신일 때는 인정하는 척을 한 거죠. 술을 마시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해보면 이상하게 저는 이게 변해요. 제가 석사학위 과정을 다닐 때 제가 토마스 홉스의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영국 경험론자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인 철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박사정에 가서는 해결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합리적인, 낭만주의적인 철학관을 갖게 됐어요. 저는 두 입장에 다 서봤는데, 인간이 좀 이렇게 맛이 가야 이게 두 개가 손님이 가능해요. 뽕을 맞거나, 심한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입거나, 아니면 정말로, 아, 이건 돈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돌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입장에 서 있는 철학관, 여기에 이 철학들로 한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하고,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하고, 사실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불가능하는데, 너의 존재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볼테르의 유명한 말. 나는 너의 견해에 찬성하진 않지만, 네가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다면 너를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구명운동할 용의가 있어 하는 거 있죠. 그 태도는 가지고 있죠. 그건 이제, 여기 통약 불가능하긴 하나, 이들이 진정한 철학자라면 이제 관용의 태도는 가지고 있죠. 상대를 말살시키지 않으려면 그건 전제되고 있죠. 그거는 사실은 계몽주의 유산이니까 넓게 보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도 계몽주의가 우리에게 준 하나의 그 좋은 태도인데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라고 합니다. 똘레랑스가 무슨 레스토랑 이름인 줄 알았죠? 조그만 레스토랑을 똘레랑스라고 부르는 줄 알았죠? 그래.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라고 하는 태도는 낭만주의는 하나의 이제 이런 태도를 보여 이런 입장에서 등장한 거다. 그래서 벌써 이제 근대는 합리주의에서 시작해서 낭만주의 정도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는 이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이 현대 철학은 요것들의 변형들이에요. 극도의 합리주의와 극도의 낭만주의 이렇게 현대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낭만주의나 합리주의나 다 근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성립하기가 어려운 게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캠으로 가면 선이 다 있어요. 선이 다 있어. 이를테면 아주 현대 그 1940년대 등장했던 논리 실증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합리주의 철학의 극치예요. 그죠? 논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낭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래서 현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아주 넓게 보면은 이렇게 근대에 성립한 합리주의와 낭만주의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적 철학이에요. 모든 필로소피죠. 시기적으로는 현대일지 몰라도. 자, 그러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 잠깐 보겠습니다. 387페이지 잠깐 보세요. 387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새로 등장한 독일 정신의 옹호자는 칸트가 아니라 요한 헤르더라는 시인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곧바로 그는 철학자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괄호 안에 우리는 철학자와 시인의 차이를 과장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기질이 아주 기질이 다른 철학자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왠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근대 철학자들다운 그런 깔끔함이 없는 거였죠. 지금 뭔가 변명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쪽 합리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헤르도를 철학자로 안 칩니다. 그러니까 저 입장에 서서 철학사를 쓰는 사람들은 헤르도가 없어요. 철학사에. 있다 해도 그냥 두 줄 정도. 여러분 듣보잡으로 그냥 쫙 물어가지고 헤르드 까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애들 맨놈 헤르드 앤드 데 앤드 소원 등등 이렇게 이게 묻어서 가요. 묻어서 헤르도라든가 이런 사람들 묻어가지고 실러 헤르더 이런 사람들 묻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헤르더는 독일 철학의 역사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헤르더는 거기 보면요. 칸트와 계몽사상은 세계주의와 보편성을 주장하였다. 이걸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을 중요했다. 계몽사상 세계주의와 보편성, 같은 말이에요. 세계주의라고 하는 건 세계시민주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것은 그렇다. 근데 헤르더는 젊었을 때도 그러한 철학이 자신에게는 고향이 없는 느낌을 준다고 불평하였다. 얘가 무슨 실향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고향이라고 하는 말, 이게 이 말이 이제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향이라는 게 뭐 제2의 고향도 있잖아. 네? 이런 게 아니라 초월적인 뭔가가 있는 인류가 되돌아가야 할 그 무엇. 정서적으로 고향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고향이세요? 서울이세요? 어떤 느낌? 네, 저도 고향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고향은 짜증나는데 고향이요? 고향이 서울 아니? 거의 서울. 네? 서울하고 비슷한데. 서울 진짜 잘해서. 네. 아, 그리고 어떤 느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책 속의 고향도 있잖아요. 이미지로. 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낭만주의자들이 헤르더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 고향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거든요. 낭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인류가 되돌아가야 할 하나의 그 어떤 원초적인 초월적인 힘이 있는 곳 그런 거 있잖아요. 합리적인 어떤 분별 이전의 것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말로 설명 안 되는 거라. 말로 설명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독일 낭만주의에서 이게 굉장히 근데 어찌 보면은 뜬금없는 저기 몽롱한 하나의 그런 판타지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합리주의가 인간에게 미처 못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따끈따끈한 안온한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헤르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헤르더가 내놓은 게 고향이라고 하는 이 얘기,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헤르더는 감정과 즉각적인 경험 혹은 감각을 강조했다. 근데 이 즉각적인 경험, 감각, 이게 경험론의 그것이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말 있죠. 헛다운표로 붙어있는 생명력,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자신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낭만주의가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생명력. 그런데 우리는 객관성과 지식을 추구하는 가운데 의식을 통해서 또한 가장 중요하게 언어를 통해서 그런 본래의 통합을 반성적으로 단절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본래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고향에 가가지고 생명력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어떤 그런 상황. 거기에는 어떤 이게 지금 이게 뭘까에 대한 자기 반성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원초적인 힘, 그런 상황. 그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인데 여기 보면 객관성과 지식을 추구하는 가운데 의식을 통해서 이 의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 의식, 반성적 반성하는 의식, 분별지, 분별하는 의식 이런 걸 통해서 그래가지고 언어를 통해 명료하게 그걸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 다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빠져나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객관성과 지식을 추구하는 가운데 의식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말하자면 합리주의가 하는 태도죠. 이게 직접적으로 합리주의. 그래서 헤르더는, 헤르더에서 지금 나오는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 이게 독일 낭만주의 철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명료한 단어로서 정교하게 철학적인 글을 쓰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게 시잖아요. 시로서 뭐 쓴다 이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어쩐저쩐해도 시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시를 읽으면 왠지 시 가장 최근에 시를 읽은 적 있어요? 뭘 읽었어요? 진달래꽃 말고 국가 앞에서 말고. 그래서 어땠어요? 우울했어. 우울했어? 너 말로 표현 잘 안 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보고서 좀 우울하다 생각해요. 오, 저는 최근에 문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응이라고 하는 시를 읽었어요. 난 이 시를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시가 너무 몽롱하고 음란해서 문정이 응 찾아보세요. 아는 분 있으세요? 읽어보셨어요? 좀 음란하잖아요, 시가? 그래서 말하기는, 이건 여기 19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하기는 그렇고. 문정이 흥 읽었는데. 교수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네. 그 시로나 표현이 가는 것 같지만. 네. 아이들을 보면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개념을 익히고. 아. 아이들. 아, 예, 예, 예. 예, 예. 그쪽으로 들은 생각을 안 했죠. 안 했죠. 근데 물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헤르더가. 언어의 기원에 관한 어떤 그런 글도 있거든요. 언어의 기원에 관한 시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못했어요. 언어도 이들은 원초적 언어 있죠. 이런 걸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응과 어떤 반응 있잖아요. 손의 반응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손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뭔가를 많이 해본 애들이 언어 능력이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뇌에서 손의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한 30%를 차지하니까. 그리고 언어 능력이 좋아지고, 그건 오늘날이 되겠고, 헤르더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걸 알았으면 헤르더가 지금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게 연구되는 철학자가 됐을 거예요. 그쯤 벌써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가르쳐 줬으면, 예? 그죠? 뉴로사이언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해줬으면. 근데, 어쨌든 이들은, 그래서, 요, 388페이지 딱 넘겨보면, 세계로부터 의식을 반성하고 개념하여 구별할 우리 능력이 우리를 해방된 최초의 신의 창조물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인간이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반성적 삶은 한정적 삶이다. 한계가 뻔한 삶이다. 감정에 따른 삶, 즉 시에 의해 포착된 질풍노도는 전인적 인간이 되고 하나, 세계와 하나가 되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독일 낭만주의를 설명할 때 나오는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질풍노도잖아요. 그 괄호 안에 있는 게 스트룸, 운트, 드랑. 이게 독일어로 질풍. 그리고 운트가 노가 아니라 엔드. 그러니까 스트룸은 질풍이고 아 드랑이 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질풍. 사실은 정확하게 뭐냐면 질풍과 노도 이래야 되는데 그냥 스트룸, 운트, 드랑, 엔드, 노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이들 철학자 철학의 목표가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전인적 인간이 된다 그랬어요. 합리적인 이성뿐만 아니라 이성과 감정이 완전히 통합된 인간. 그렇게 해가지고 저 바깥 세계가 객관 세계잖아요. 저 바깥 세계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세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철학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거대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무시무시한 프로젝트죠. 이게 바로 낭만주의에 말하는 독일 낭만주의에 있어서 출발점으로 할 수 있는 헤르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더에서 중요한 개념이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생명력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즉각적인 경험과 감각을 이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딱 이렇게 느낀 것이라기보다는 반성하지 않는 뭘로 사유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은 바로 느끼는 그런 것 그것과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러면 자 세계와 스트롬운트 드랑 그러니까 시에 의해서 포착된 질풍노도를 거치게 되면 전인적 인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세계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그는 고향에 와 있는 것이 되겠죠. 세계와 하나. 지금 아까 이제 고향을 떠나 있는 이게 뭐냐? 세계와 저 객관 세계를 갖다 나하고 별개의 것으로 분리해 있는 그것과 같은 말이 되고 세계와 하나가 된 느낌.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고향에 와 있다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사람 이 사람이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말하자면 교리를 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동물과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선 건국 초기에 정도전이 쓴 불시작변. 그러니까 불교에 관한 얘기. 불시가 활활 타오르는 불시가 아니라 걔들이 이제 그 석가모니를 낮추어서 불씨라고 부르죠, 불씨죠. 미스터 불. 어? 성리학자들 되게 못다 이거는 불씨 잡변, 잡단. 응? 잡단 이야기다 이 말이죠, 불씨 잡변. 그래서 정도전 얘기가 그러잖아요. 저 불씨들이 하는 얘기들은 인간을 짐승과 같은 차원에서 본다. 인간을 짐승과 같은 차원에서 본다. 근데 육아는 인간을 짐승과 달리 보죠. 그 지점에서 딱 이게 성리학자들이 불교를 씹어대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이게 이제 이 뭐 그렇다 해서 낭만주의자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간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 해도 주관적인 인간과 인간의 정신세계하고 객관적 세계 있죠. 그 자연세계. 이것을 탁 구별해서 놓는 것. 이것이 인간의 반성적 의식 때문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문제를 제기하죠. 그 다음에 헤르드 얘기를 388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그는 또한 그는 헤르드입니다. 그는 또한 중간에 이제 비코 얘기가 나오는데 비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마저도 비코를 무시한다면 어떡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비코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할 수 없어요. 이사야 벌린, 그, 낭만주의 뿌리를 쓴 이사야 벌린, 그 사람의 쓴 책 중에 비코와 헤르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시하겠습니다. 그는 또한 더 높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그는 또한 더 높은 차원에서 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가 이게 헤르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이 앞에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 말 있죠?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단순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만큼, 쫙 수준이 올라가서 아주 높은 차원에서 세계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차원에서 통일 이렇게 돼서 이것이 바로 낭만주의의 결정적 이미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는 곧 불일치와 갈등을 넘어서는 통일, 특수성을 벗어나는 보편성, 일상적 삶의 복잡성과 혼란으로부터 발산되는 신과 절대적인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낭만주의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아주 높은 차원에서 통일, 세계와 하나가 되는 것. 그건데 그것은 달리 말해서 모든 불일치와 갈등과 특수한 것을 벗어나서 보편적인 것으로 올라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편적인 것으로 올라섬으로써 결국에 어떻게 되냐? 신과 하나가 된다. 이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신이 최고의 것이니까, 이들이 사용하는 이미지 중에 그 신이 꼭 기독교의 신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최고, 일진,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 이럴 때 신과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낭만주의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하나의 사상 경향, 철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철학이라 해도 돼요. 네. 사상 경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보면 이성의 승리라는 말로 인해 헤겔은 낭만주의 진영에 어정쩡하게 위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 다시 헤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헤겔 철학의 목표도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모든 불일치와 헤겔 철학에서 지금 낭만주의자는 신을 얘기하는데 헤겔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그 경지를 절대적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절대적 정신. 헤겔 철학의 핵심은 절대적 정신이라는 말로 지루하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낭만주의자들처럼 신과 하나가 됨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이 사람 이게 절대적 정신이 인간의 이성으로서 도달 가능한 것이라고 말해요. 낭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하고 조금 삐뚤가 다르죠. 목표는 같은데. 그러니까 어정쩡한 해결은 그냥 낭만주의자들처럼 말하려니까 왠지 이게 장사가 안 될 것 같았는지 이 사람이 거기 보면 이성의 승리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후대의 헤겔 철학 연구자들이 헤겔도 결국에는 낭만주의자에 불과하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인간의 이성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꼭막기 전에 불가능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거대한 사기꾼이에요. 차라리 낭만주의자들은 겪어봐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헤겔은 이성으로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거대한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해결 얘기가 한 문단 더 나오는데 그거는 이따 다시 해결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389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 거기 보니까 합리주의자들과 낭만주의자들 모두 그 사상을 칸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건 표현이 정확하진 않아요. 칸트는 합리주의 여기서 말하죠. 여기 합리주의를 종합한 사람이고 낭만주의는 어느 칸트의 근거를 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합리주의는 칸트에서 종합에 이르렀고, 낭만주의는 일정 부분 칸트의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쵸? 지난 시간에 칸트 얘기할 때, 합리주의, 그러니까, 요 근대의 좁은 의미에서의 합리론, 경험론, 요거. 요것들, 넓은 의미에서 합리주의. 요 합리주의가 칸트에 와서 종합에 이르렀고, 근데 칸트에서 일정 부분, 낭만주의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KA까지는 합리주의고, NT는 낭만주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뭐냐, 두 개. 칸트가 쓴 비판서가 세 개가 있는데, 첫째, 순수이성 비판. 거기는 합리주의예요.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들어와서 이성적인 능력으로 조작해서 구성해낸다. 여기까지 합리주의. 근데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을 딱 보면은 우리의 도덕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는 우리 마음의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낭만주의적인 거예요. 왜? 낭만주의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인간 내부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합리적으로 설명 안 돼. 너 왜 그 짓을 해요? 왜 자유의지가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칸트한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왜 있는지 그 기원을 추적해서 말해주세요. 있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지. 이제. 좀 공손하게. 더 계속 물으면 아무 말도 않겠지. 종이에 쓰겠지. 이제. 있습니다. 있음. 이렇게. 즉 이거 뭐냐면 여기서 이제 칸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그 어느 곳으로도 논증되지 않고 그냥 딱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낭만주의자들도 바로 거기에 그 점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판서인 여기는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실천 이성 비판의 자유의지 이게 낭만주의자들에게 끼친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세 번째 판단력 비판 거기에 보면 판단력 비판은 미적 판단, 세계의 한 목적성을 다룬 저작으로서 낭만주의자들을 매우 고무시켰다. 그랬더니 매우까지는 아니고요. 매우는 아니겠어요. 낭만주의자들이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진 않았기 때문에 매우는 아닌데 고무시킨 건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책은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약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 미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난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얼마나 한목적적인가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칸트의 판단이론은 미학이론하고 목적론하고 이 둘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아름다움은 칸트 얘기를 한마디로 딱 그 얘기하면 미학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 미술 얘기가 아니에요. 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판단 있죠? 그거 하고 인과학성을 따지는 자연과학적 판단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자유의지 있죠. 그 어떤 원인도 알 수 없이 있는 자유의지. 이 두 개를 인간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칸트의 이제 제일 비판서 순수이성 비판에 따르면 자연과학적인 거.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은 그 어느 곳으로도 논증되지 않는 자유의지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인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개가 가만히 서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칸트는 이걸 이 두 개를 연결해 준 것은 아름다움에 관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세 번째 밑반수에서.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칸트 얘기하면서 안 했어요. 왜? 그 논증이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방대해서 그걸 쉽게 설명하려면 불가능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만. 제가 그 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우리나라에 현재 칸트 판단력 비판 번역서가 한 권 나와 있어요. 74년에 나왔습니다. 그 뒤로 번역이 안 나왔어요. 너무 어려워서. 제 선생님이 74년에 번역하고 그 뒤로 아무도 안 했어요. 그치? 그래서 새로운 번역이 나올 때도 됐는데 뭐 어려워서 안 나오겠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독일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번역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근데 칸트는 그거를 미학 판단으로서 연결시키려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물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이제 목적론에 관한 얘기 나와요. 그러면 아까 세계와 하나가 된다 있잖아요. 있죠. 그 얘기가 칸트의 판단력 비판으로부터 낭만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주장의 근거를 끌어들입니다.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목적 속에. 신적인 목적 속에. 합일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칸트는 제가 보기에는 판단력 비판이 그 낭만주의자들에 끼친 영향이라는 것은 매우 고무시켰다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약간 고무시킨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좀 오버 과잉 해석인 것 같고요. 제가 판단력 비판을 좀 열심히 읽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독일 철학 원전을 읽는 훈련을 그 책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 특히 두 번째 그 자유의지에 관한 얘기 있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지금 헤르더 제가 얘기했죠. 철학자로서 헤르더. 그 다음에 독일 낭만주의 철학에서는 헤르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쉘링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 그 사람이 뒷페이지 넘기면 나오는 실러의 실러. 프리드리히 실러. 네, 390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단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인데 괴테야 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니까 괴테는 근데 실러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실러의 이제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에서 실러는 칸트가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과 비를 찬양한 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실천 이상의 추상적 규칙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과 미학에 의해서 인간성이 인간의 덕성이 길러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러 이게 뭐냐면 아까 헤르더는 정서가 중요하고 생명력이 중요하고 세계의 고향을 찾아야 하고 세계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만 딱 듣고 나면 좋은 얘기십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실러가 나타난 거예요. 정말로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인간을 만들려면 합리적인 어떤 그런 칼같이 이성을 사용하는 분석적인 능력만 길러서는 안 되고 인간에게 정서를 고양시키는 미적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러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이 둬야 되는 인간, 둬야. 여기 중요한 단어를 하나 씁니다. 빌둥이라고 하는 얘기를, 빌둥. B-I-L-D-U-N-G. 독일어로 빌둥이라고 있습니다. 둬야라고 하는 개념이 실루였습니다. 이건 뭐냐? 전인적 인격을 갖춘, 계몽주의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전인적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둬야 돼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실러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그러니까 미적 교육이 이게 미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에요. 미감을 갖춘 인간. 그 미감 교육을 통해서 덕성을 기르는 인간. 그것에 관한 편지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러의 이 빌둥, 도야라고 하는 개념, 전인적 인격, 단순한 분석적인 능력만이 아닌 요 빌둥하는 이 인간. 요게 바로 독일 낭만주의가 현재 남겨준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절판됐죠. 미적 교육을 하는 동안. 절판됐습니다.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구하기 어렵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독일어 원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오역이 꽤나 있고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한번 다시 출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아무도 근데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제가 한가해 좀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실러의 미적 교육에 관한 서한 이 책은 헤겔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러가 그치. 그리고 괴테하고 친구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그러면 괴테가 쓴 책 중에 젊은이요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책이 뭐죠? 괴테의 소설 중에 젊은 베르터의 슬픔, 그죠? 또 비레른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그것도 있죠. 괴테가 쓴 거 아니에요? 헤센가? 맞죠? 비레른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비레른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장소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개박바라기별 뭐 이게 저 그게 무슨 저기 애견센터에서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성장소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장소설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독일어에서는 독일 문학에서는 빌둥스 로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S는 복합명사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거고요. 로만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어로 소설이에요. 그래서 빌둥을 주제로 하는 소설, 빌둥스 로만, 이렇게, 빌둥스 로만. 그런 게, 비레른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그 다음에, 데미안, 이런 책들 있죠. 이런 게 다 독일 문학의 하나의 장르를 이루고 있는 빌둥스 로만. 이게 실러의 미적 교육에 관한 서한에 영감을 얻은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둥스 로만, 성장소설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딱 가오를 잡고, 빌둥스 로만에 속하네. 면 가오가 확실히 나온다고 봅니다. 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상한 분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